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표정을 어떠셨을까? 예수님 항상 심각하시고 인상 쓰시고 얼굴이 표정이 굳으셨을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온화하고 온유하고 미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씀. 인류 최초의 미술품이 있는데, 최고의 미술품, 최고 가격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있는데 아시죠? 모나리자가 미인이에요. 모나리자의 미인보다 미소, 미인보다 중요한 게 가치 있는 게 미소예요.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남자는 멋지시고 권사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드릴 때 이렇게 얼굴이 펴져야 설교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하면서 설교가 더 내용이 있고 교훈이 있고 당겨지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그런 설교가 되어지는데 굳은 얼굴로 하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 옥토. 아멘. 옥토가 돼야 그래야 어떤 씨를 뿌려도 씨를 다 받아들여서 땅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제 먼저 띄우면 안 돼요. 그 답은 좀 이따 띄워줘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꿈이 뭐냐? 목사. 목사가 꿈이었답니다. 때때로 빈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목사 흉내를 내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 노래에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가지고 음악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큰 교회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됐을 때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음악에 대한 열의도 대단해가지고 박은호의 작품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역사, 철학, 예술도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고 재능 또한 아주 뛰어났습니다. 동물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강아지에게 먹이 주는 것을 좋아했고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가난하거나 불우한 사람 보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34살 때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띄워주세요. 몰랐죠?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누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이죠, 그죠? 전쟁광에다 그간 무도한 사람. 사람이 달라지나요? 히틀러의 청년 시절하고 히틀러가 그 이후의 히틀러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요 두 가지로 구분해 놓습니다. 하나는 육으로 태어난 존재, 또 하나는 영으로 태어난 존재. 영과 육이 우리가 있는데.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으로도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생일 두개 있다니까 알아요? 목사님 양력 음력이 있어요. 그게 말고 육적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다.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난다. 히틀러는 뭐냐? 육신으로는 태어났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자칫하면 히틀러처럼 육으로 태어나서 그냥 끝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결국 육적으로 이게 잘못할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히틀러 일생처럼 자칫하면 그렇게 살 뻔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 이름 자체가 교만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 정복자. 이 니고데모 이름처럼 그는 그렇게 살고 싶어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었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싶었고. 권력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라는 말을 하면 70명인데 7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의원입니다. 의원. 지방자치제 장 아니면은 입법 의원들. 그런 거 통합한 종교적까지 가미되어진 70명, 이스라엘 전체 70명, 70명 안에 들어갑니다. 국회의원급 이상. 니고데모. 유대의 권력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한자 한자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6천 명 안에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회의 의원. 말하자면 엘리트. 이름대로 아주 높은 지위 있는 사람. 게다가 랍비였습니다. 랍비. 존경받는 그룹이라는 얘기죠. 교수라니 교수. 그것도 서울대학 교수 정도. 상류층인 사람이죠.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부러울 게 없어요. 내노라는 거죠. 남이 갖고 있는 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당시 굉장히 그 어떤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초기 아니에요. 공생의 초기란 얘기예요. 초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스스로 밝힙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사람이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이 자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날 찾아와야지 내가 예수님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 관계가 아니었는데 찾아와.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기적 베푸신 것을 직접 봤던지 들었을 거야. 들었어. 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쨌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했어.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을 또 들었어. 오호 봐라. 이 양반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는 것도 들었어. 그 당시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유월절 때 여러 가지 이적 표적을 행하셨다는 그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봤든지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그것도 경험했어. 그러고 생각한 게 뭐냐? 아,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누구라고?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급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초기에. 예수님을 그 밑에 단계, 인간, 선생, 교사, 특별한 분,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가 알았구나. 너 이제 아는구나.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 손을 붙들고 무릎 꿇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간인데 아니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특별하다. 왜? 기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특별한 선생이시다.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시간이 묘하죠. 밤중이라고 그래서 밤중.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주님을 찾아온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밤중에 왔느냐? 낮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낮에 남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뭘까? 남들 눈이 두렵다는 게 뭐예요? 체면이 체면. 내가 체면이 있지. 아직도 검증되지 아니한 내가 예수라는 사람 그래도 뭔가를 내가 한번 좀 뭔가 대화 좀 해봐야 되는데 나름 그래도 뭔가 다른 남다른 뭔가 열정을 갖고 있었어. 진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어. 이거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그냥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었다 모태 신앙이다 그러니 그냥 흘러서 가는 게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나가야 돼. 니고데모는 뭔가를 자기가 뭔가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가 있어. 자기 체면으로는 갈 수가 없어. 현재는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원 바리새인 그다음 랍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찾아가면 자기가 말하자면 남들에게 속된 얘기로 쪽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가서 밤에 가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내 체면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은혜가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돼. 사모하는 마음. 남 눈치 볼 것도 없어. 뭐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 하고 나오고 남 눈치 볼 거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감동을 치면 가슴을 치면은 눈물 콧물 나와야 하고 뭐 눈치 볼 거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음에 나와지면 조금 있다 나오면 다 죄인들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이란 게 뭐냐? 간절하게 간절하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다 나온 사람들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런 모습을 복수는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죽어. 나는 이 시간 내가 이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한 주간 내가 또 이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세상 나가서 내가 무엇을 내가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체면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찾아왔는데 그래도 밤중이라도 찾아온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만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알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인류의 훌륭한 스승, 우리 정신을 계몽시키고 자각시키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어떤 인류의 아주 정신적인 위대한 분, 이런 정도. 니고데모가 그래. 그런 니고데모 그렇게 왔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이런 마음 갖고 찾아온 사람 한 번도 그냥 안 보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에 달렸어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안 돌려보내주신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니고데모 밤중에 와서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나를 찾아오는데 숨어서 왔잖아. 예수님 자존심 상. 예수님 항상 자존심 많이 상하죠. 체면 꾸기셔. 그래도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지.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죠. 그럼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안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증과 호기심과 그냥 사람으로서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만 알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했어요. 랍비라 그랬죠? 가르쳤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크다.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랍비.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꼭 그래요. 내가 생각한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말씀을 듣게 돼요. 꼭 보면. 그렇죠. 그렇죠. 진리인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분이니까 그런 기적이나 일으키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 다른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거예요. 아노텐 두 번째 혹은 위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두 번째 이게 거듭났다 이 말. 거듭났다. 우리 거듭났다는 두 번째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거듭나게 되어지느냐? 어디서? 위로부터는. 위로부터는 어디에서부터야? 하늘로부터. 하늘부터 거듭나.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돈이 많아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잘생겨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자 거듭난다는 게 두 번째 나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 알고는 있잖아.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늙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또 태어납니까? 이 얘기예요. 순전히 어디에 관한 얘기예요? 육의 얘기예요? 영의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죠. 아니 늙으면 죽는데 또 태어난다니. 그럼 뭐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요. 똑똑한 사람이거든 니고데모. 대학 교수라고 신학 박사의 신학 박사 바리새인 율법 랍비 그다 국회의원 우리보다 홀딱 똑똑한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영적으로 열리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도 내가 볼 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단 한 분도 없어요. 막 자다가 깬 사람 외에는. 니고데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무리 종교적인 조예가 깊다 할지라도 이 진리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지한 거죠. 그죠? 무지한 거.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가요. 큰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무식한 거하고 무지한 거하고 틀리다 그랬죠? 무식한 거는 뭐예요? 무식한 거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운 게 무식한 거예요. 배울 기회가 없어서. 다시 배울 기회를 주면은 그 무식은 극복이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글로 깨우치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이 동네에서나 어디서 하는 거 교회에서나 어디 뭐 관공서에서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한글 깨우치기 가서 배우면 무식해서 탈피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는 뭐냐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막아가지고 눈이 막혀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식은 죄가 아니에요. 무지한 것은 악이에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꽉 막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꽉 막아서 길을 막아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죄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어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도 안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믿음이 자라지 않아. 영적으로 무지해. 그것도 안 돼. 무지는 안 돼. 예수님께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오. 아니 예수님 거듭나야 두 번째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나이가 먹는데 어떻게 또 아기가 됩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오. 하시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시는 경우는 뭐냐 진리라는 얘기 진리 진리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사실만 해도 사실 사실은 어때요 이 얘도 사실이고 얘도 사실이 이쪽도 사실 MBC도 사실이고 SBS도 사실 동아일보도 사실이고 한겨레 신문도 사실 그건 다 보면 또 뭐가 틀려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진리는 뭐냐? 이거 위에 있어. 딱 하나야. 태양이 하나이 듯이. 하나야. 진실로 진리다. 이 말씀. 천지는 변해도 이 내가 하는 이 말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여기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뭐로 나라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 그럼 이거는 육에 관한 얘기예요? 영에 관한 얘기예요? 영에 관한 얘기예요. 영적인 생일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자기 영적인 생일 아는 사람. 그렇지, 몰라야지.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 듣고 나서 이제 알아야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영적 생일. 나는 절대로, 절대로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 손. 그럼 알아야지. 언제 거듭났어?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라야 돼. 그럼 여러분 그래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되는 거야. 그럼 100점이야. 그런데 그 물과 성령으로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건 이제. 그러면 또 몰라요, 지금. 근데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일단 안심시켜 드려야지. 여러분 모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랄까 그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세례죠. 밥티죠. 세례. 근데 물과 성령이라 그랬지. 세례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이 말은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우리가 초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들었어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을 이르되 나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의 뭐도 못 하겠다고? 복수. 신발끈을 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의 뭐도 못 된다고? 종도 못 된다. 그의 종도 못 된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하면은 대단하게 좀 봤는데 나는 그분의 종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라는 얘기야. 경배한다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과 물로 세례. 나는 그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조금 있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너에게 세례를 줄 때 물이 아니라 뭘로 준다고?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요. 받으셨어요? 아멘 하시라고요. 그 세례가 밥티조라고 하는 건데 뭐냐? 밥티조는 뭐냐? 물에 잠긴다는 뜻이죠. 씻는다는 거, 씻는다는 거. 뭐 물에 잠겨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어지는 거 다 의미가 있고, 일단은 물 세례, 물이라 그랬잖아. 왜 물로 왜 해? 물로 왜 물로 하는 거야? 씻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데 장로교는 이렇게 약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에다 관수 세례하는 관수. 머리 위에다가 이제 물을 가지고 세례하지만 아직도 그 밥티스트 침례교. 침례교는 세례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침례라 그래. 침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뭐라 그래?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 그런데 침례교는 반드시 강대상에 이 침례탕이 있어요. 이 침례교에 가본 적 없어요? 뼛속에 그 장로교인들이 침대에 가면 여기에 침대탕이 있어. 그래가지고 침대탕에 들어가요. 그러면 확 집어넣어. 중요하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씻었다. 물은 씻는 거예요. 우리 뭘 씻어요? 우리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전할 때 물을 하는 것은 물로 씻는 거예요. 지금. 왜 씻어요? 깨끗하면 씻어요? 어떻게 해서 씻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니까 씻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데 씻는다.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더러우면 그냥 빨잖아. 그 세례가 더러우니까 씻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더러운 것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 더러우면 씻음으로 인해서 더러운 거는 뭐냐 우리가 오염이 됐다. 완전 오염이 됐다. 썩었다. 그 빨아도 돼? 안 돼? 그 씻어도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세례는 우리를 옛사람을 버리는 행위. 완전히 버리는 행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더러울 정도가 아니라 더러우면 닦으면 되지. 비누 칠해가지고 빨래 비누 해가지고 팍팍팍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씻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티죠. 이 말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 뭐냐 버렸어. 옛사람을 버렸다. 왜? 왜 버리느냐? 오염됐어. 부패되고 오염됐어. 썩었어. 옷들이 이 썩은 옷을 여러분 냄새나는 이걸 입을 수가 있어? 버려야지. 우리 인간이 뭐냐? 죄인 존재는 뭐냐? 썩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썩어 빠진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이 돼버렸어. 오염이. 오염이. 이거를 안 돼. 뭘로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 이거.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라고? 죄인된 나인 거죠. 한마디로 여기 뭐 여기 가능성이 있어요? 0.0001%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진단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MRI 찍은 거예요. MRI 찍었더니 딱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는 완전 절망적인 상태예요. 우리 인간이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면서 또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생각해. 내가 이런 상태로 살아왔어. 이게 바로 나예요. 어떻게 이게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불행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고해고 불행한 거예요. 불행. 인생 자체. 요만한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희망이 보여요 여기서 인간에게? 희망 보입니까, 여러분? 겉은 온전할지 몰라도 우리가 안은 완전히 썩어 빠졌어. 냄새난다. 이런 부패했다는 말이 뭐예요? 부패했다는 게. 이런 부패했다는 못 가요. 시체, 시체. 어떻게 가? 시체가 썩으면 여러분 한번 이만큼만 묻어도 몇 개월 가 그 냄새. 못 살아, 못 살아. 우리는 다 썩어. 그 정도로 성경 우리를 진단하고 있어. 이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 성별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못 가지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옛사람을 버리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 성경 옛사람, 새사람 이걸 BC, AD 이걸 상당히 성경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는 예식에 대해서 예식으로 정착되어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너희들 버리는 거예요. 의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식 자체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름과 바다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얘기해죠. 홍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것을 분명히 세례다. 물세례다. 분명히 말해주고 그 세례를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홍해란 바다 뭐 강 그 강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 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자기들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됐어. 어떤 변화가 됐느냐.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변화가 왔어.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종. 애굽의 노예 종.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뭐가 됐어 이제는? 종에서 해방돼. 자유로 됐어. 자유인이 됐어. 이게 세례의 의미다.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신분이 변화되고 바뀌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유인이 된다. 아멘. 신분이 변화가 이렇게 우리가 썩은 냄새 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로 바뀌었다. 다 죽었다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다 죽었다고 옛날 거 다 뭐 죽었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 이제 물세례는 받아 여기까지 여러분 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요건 심각해져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물세례는 의미는 그렇고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한번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서 물어볼까 이렇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간이 없어 안 하니까 다행이에요. 말씀드릴게요. 6절로 7절 주님께서요 말씀하시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도 읽어봐요. 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네. All 한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은 말씀 많이 들었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 확신이 안 된 거예요. 확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다 받는다 칩시다. 다 받았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항상 생각이 있어. 어떤 그 체험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랄까? 외적 체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뭐 놀라운 막 외적인 방언 같은 게 막 터져야 되고 막 진동하고 막 입신도 해야 되고 요즘은 뭐예요? 요즘 보면 막 그런 경우 있어. 그 다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야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래야지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당시도 있었다. 그 당시 주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일축하시는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말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아니다.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다. 성령 받았다고요. 어디 꼭 상징적인 사건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막 떨리고 막 난리를 친다거나 꼭 그런 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 존재해야 안 해요. 바람 존재해야 안 해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 알잖아. 꽃잎이 이렇게 흔들리면 바람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것도 그와 같다. 상징적이고 뭔가는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성령은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 마찬가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다른 종교,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앙법을 우리가 그걸 자꾸 못 벗어나. 믿음과 행위. 이 다른 종교는 이 행위예요. 행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거듭나려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 절에 있는 동네에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절이 있답니다. 어떤 절이 있냐? 만우절이래요. 만우. 저쪽 동네에서 거기는 거듭난다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해탈이래요. 해탈. 들어보죠? 해탈을 어떻게 해탈을 얻어? 어떻게 얻어 해탈을? 본인의 고행이나 수행. 잠 안 자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뭐 3000배 뭐 이런 거 하고 안 먹고 뭐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해탈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뭔가 내가 거듭날 때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가. 믿음하고 행위의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반드시 알아요. 행위가 가져다주는 이 폐단에 대해서 알아요. 이것도 율법 종교 아니죠. 복음 종교예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아니니까 니고데모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그러면은 뭔가가 이게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뭘 해야 행위라고 뭘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 2차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어떻게 거듭난 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봐야지. 사도 바울이 분명한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거 중요해요.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위 말하면 예수님 나와 관계가 없어. 예수님 저주받은 저주 뭐냐?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냥. 죽음으로 끝나. 인간으로 끝나 인간으로.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믿음 경배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고 세상 많은 사람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AD 33년 끝 십자가에서 달려 처형 끝 그거잖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예수로만 그냥 끝나 그렇게 안 하는 거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근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나에게 어떤 이런 믿음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그 당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고 3년 동안 쫓아 다녔던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그때 신앙을 고백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나같이 이 무지몽미한 무지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며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 간단하잖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 거예요. 여기 전부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된다고. 억지로 믿어보려고 안 돼. 그런 사람 봤어 나는. 봤어요.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존재하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다 해야지. 믿음으로 봤다 그래야지. 그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책이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던 믿어져요? 믿어지느냐고. 그게 보통 믿음이냐. 성령께 주신 믿음이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분 진짜 메시아고 진짜 메시아.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 다 버린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쫓아왔어요 지금? 만나러 왔어요? 그럼 왜 밤에 왜 왔을까요? 체면.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자기의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풀었을 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옹호해 준 사람이 니고데모가 막 예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몰아갔을 때 예수님 편에 섰을 때는 자기 모든 걸 버려야 돼. 신앙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이때까지 내가 쥐고 이때까지 있어요. 뭐 권세 권력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서 아니야 그분은 아니야. 너희들 함부로 다를 뿐이야. 아니 쟤가 누구야? 쟤 니고데모 아니야? 쟤 왜 저래? 쟤 미쳤나? 괜찮아. 예수님 오고 변호. 나중에는 대놓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장사를 지내준 자가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제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 장사 지내주기 위해서 유명한 거 있죠. 몰양과 치명 섞은 걸 가지고 왔어요. 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다 드러내. 니들 내 마음대로. 나는 괜찮아. 난 이제 진리를 알았어. 예수님 알았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으니 이 땅의 것은 내가 정말 버려도 괜찮아. 이런 게 됐어. 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도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도 참을 우리가 승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갈 거야. 하나님 나라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항상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간다는 이 조건과 환경과 확신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고 염려되고 이거 되면 그렇게 살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이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게 거듭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거듭나셨습니까?